지금 이대로 사랑해줄래 지금 그대로 바라봐줄래 Yo, you make me feel alive 그럼 너를 사랑해 You bring me day and night 언제나 함께할래 All I want is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우리 둘은 영원해 Like Bonnie and Clyde 늦은 밤 날 데려다준 너 함께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 맘도 알아줘